개받은 젊음의 좌절과 고통, 극한과 도전이 돌출한다. 화학원 아이들. 사랑을 반납하고 청춘을 저장잡힌 천재들의 광결인 도전장. 한국판 공부벌레들의 이야기. 화학원 아이들. 도서출판 김영섭. 처음 만났지만 그 남자의 향기라면 유혹받고 싶었다. 신선한 향기 맥스웰 블루펜. 누구야 저 남자? 새로 왔어요. 신선한데? 맥스웰 블루펜. 닮았지만 다릅니다. 스타일이 중요합니다. 쓰임새 많은 5도어 유럽형 유로 액센트, 스포츠 감각의 3도어 미국형 프로 액센트, 세단형 4도어 액센트까지 스타일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액센트. 다툰 여자친구에게 많이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신 하이틀의 조윤호 씨, 그리고 남상근 씨가 신청하신 곡이죠. If You Don't Know Me By Now. 영화 My Girl에 삽입된 곡을 오늘은 Simply Red의 곡으로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질문해 주신 첫 번째 내용은요. 바로 부산 동래구 안락